아름답게 죽는다. 이 말은 어딘가 좀 어폐가 있는 표현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살아남은 자들이 고인에게 바치는 얄팍한 헌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길을 결코 넘보지 않고 자신의 길만을 묵묵히 살다간 이 땅의 보통 사람들에게는 아름답게 죽었다는 말, 그 이상의 추도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지난주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은 세 분이 아름답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야구마늘 천직으로 살다가 경기 도중에 쓰러져서 세상을 등진 고려대 최남수 감독. 빈농 출신의 무학자로 농촌의 현실만을 고집스레 그려왔던 농촌 작가 유승휴. 언론계에서 필봉을 날리다가 70년 이후에는 학교로 옮겨서 진정한 언론의 자유를 가르쳐온 한양대 팽원순 교수. 한 번도 뵌 적이 없지만 이 세 분께 아름답게 죽었다는 추도사를 남기고 싶네요. 오늘 첫 곡 영화 기일 중에서 UN Yuelun Three Sons Orchestra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광주 북구 두암동의 권정씨, 친구 오라니, 홍이와 함께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잘 들으셨죠? 자, FM 영화음악이 가을에 준비하고 있는 선물입니다. 바로 영화 시사회인데요. 이번 칸에서 대상을 받은 제인 캠피언 감독의 피아노 저희가 준비했어요. 배급 그 권을요, 그 시사회 권을 극장에서 직접 나눠드리는데요. 22일, 23일 이틀 동안 오전 11시부터 선착순으로 150분께 두 장씩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틀간 친다면 300분께 600장을 드리는 셈이 되나요? 그런데 기억하실 점은요, 이 영화가 미성년자 관람 불가 영화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극장 측에서는 주민등록증과 학생증을 지참한 분들께 그 영화 표를 드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거 가지고 잊지 말고 가시고요. 시사회 날짜는 24일 7시 반입니다. 강남, 서울 강남에 있는 그랑프리 극장에서 영화를 보여드려요. 자, 관심 있는 분들은 기억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이텔의 박상순 씨, 오늘 동생이 군에 입대한다고 하셨죠. 또 낙엽을 처음 본 날에 친구들과 이 곡을 듣고 싶다고 임정현 씨가 신청하신 곡이기도 한데요. 영화 사관과 신사 중에서 조 카커, 제니퍼 원스가 부른 노래입니다. 대구 수성구 지산동의 서주연 씨, 친구 정화의 생일을 축하한다는 엽서 보내주셨는데요. 생일 축하곡으로도 띄워드립니다. Of Where We Belong.

영화 하얀 전쟁의 메인 테마 카인의 기도문이었습니다. 월남전의 악몽에 시달리던 한 소설가가 전쟁 후 1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전우였던 군 후배를 만나면서 그 악몽의 실체를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이야기였죠. 정지영 감독의 하얀 전쟁. 이 작품은 지난해 동경영화제에서 대상과 감독상을 수상했었는데요. 또 얼마 전에는 아시아 태평양 영화제에서 나무 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수상자는 진지한 내면 연기로 전쟁의 고통을 표현했던 소설가 한기주, 안성기 씨였죠. 소리 없이 빙그레 웃을 때의 그 눈주름이 그렇게 자연스러울 수가 없는 연기자. 마치 옆집 아저씨 같은 편안함이 아마 그를 대표하는 느낌일 것 같은데요. 그는 82년 철인들, 83년 안개마을, 그리고 85년 깊고 푸른 밤 등으로 연속해서 대종상 나무주연상을 수상했죠. 누가 뭐래도 현재 국내 영화계를 대표하는 독보적인 남자 배우입니다. 오늘 FM 영화음악에서는 안성기 씨의 얘기로 함께할게요. 자, 이 안성기 씨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배우로 로버트 드니로를 첫 손꼽는데요. 택시 드라이버에서의 로버트 드니로와 너무도 비슷한 모습의 택시 운전수로 등장한 영화였죠. 배창호 감독의 데뷔작인 꼬방동네 사람들. 이 중에서 이현욱의 노래 들어봅니다. 조각배. 기 배창호 감독의 꼬방동네 사람들 가운데 조각배 이현욱의 노래였습니다. 잘 알고 계신 얘기겠지만 안성기 씨는 영화계에 두 번 데뷔했습니다. 6살 때인 1957년에 출연한 황금마차를 시작으로 수십 편의 영화의 아역배우로 등장했던 게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외국어대 월남어과를 졸업한 뒤에 군복무까지 마친 다음인 78년도였죠. 기껏 월남어로 공부했더니 베트남이 공산화돼서 전공이 할일 없이 됐고 그래서 방향 전환한 분야가 바로 어릴 때부터 낯이 익은 영화계였죠. 덕분에 우리는 귀한 연기자 한 사람을 얻었고 본인은 또 정상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됐으니 뭐 이런 걸 세옹지마라고 하나요? 자, 안성기 씨를 잘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의 치아가 아주 엉망인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소설가 최인호 씨의 표현을 빌린다면요. 그의 치아는 한마디로 하수도 공사가 덜 돼서 배수가 안 되는 저지대의 진흙길처럼 엉망이라고 합니다. 안성기 씨의 윗니 아랫니는 지금 모두 금으로 채워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에 대한 안성기 씨의 변론은 한마디로 상처뿐인 영광입니다. 밤낮을 촬영장에 불려다니던 꼬마 배우 시절, 야간 촬영이 있을 때면은 곧잘 잠이 들곤 했었는데요. 그런 귤을 깨우려고 김지미 아줌마, 도금봉 아줌마가 쉬지 않고 그의 입에 초콜릿, 사탕 이런 것들을 물려주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때의 버릇 때문인지 안성기 씨는 초콜릿이나 사탕류를 유난히 좋아하는 배우라지요. 자, 최인호의 원작 그리고 곽지균 감독의 연출로 만들어진 깨끗한 영화 한 편이 있었죠. 겨울나그네. 당시 새로운 멜로물로 참 많은 사람들이 울었는데요. 안성기 씨가 그 영화에서 민우의 괴짜 선배로 나와서 민우의 고통과 죽음까지를 옆에서 모두 지켜보는 아주 깊이 있는 연기를 보여줬죠. 자, 겨울나그네 중에서 들어봅니다. 바리톤 헤르만 프라이의 노래 보리스입니다. 영화 겨울 나그네 중에서 보리수, 바리톤 헤르만 프라이의 노래였습니다. 천재 소리를 듣던 아역 배우 시절을 지나서 이제 본격적인 영화 배우의 길을 걸어가던 한성기 씨는 80년 자신의 연기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영화에 출연하죠. 이장호 감독의 바람 불어 좋은 날입니다. 이 영화는 유신시대가 막을 내린 12.6 사태 직후에 개봉됐었는데요. 가난하지만 건강하게 살아가는 서민의 삶을 흐뭇하게 그린 일종의 사회성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뭔가 달라진 세상을 기대하던 당시 사람들의 설레임을 어느 정도 만족시켜줬죠. 안성기 씨는 여기서 서울 변두리의 중국집 배달부 덕배역을 했었죠. 하필이면은 미술 공부를 하는 부잣집 딸 유지인을 짝사랑하게 돼서 갖가지 촌스런 해프닝을 속출시켰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아무리 뜯어봐도 안성기 씨는 뛰어난 미남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적이고 도예풍의 이미지를 갖고 있죠. 깊이 있는 얼굴 윤곽이라든지 생각에 잠긴 것 같은 눈 그리고 마른 체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런 배우 안성기 씨가 자신의 고정적인 이미지를 뛰어넘어서 배달통을 들고 뛴다든지 또 동네 사진관에서 머리에 기름을 발라가면서 아주 촌스런 기념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런 캐릭터 창조는 관객들에게 그의 이름을 알리는 데 충분한 것이었죠. 이처럼 바람 불어 좋은 날에서의 덕배 이미지는 지금껏 안성기 씨가 가장 매력적으로 소화해낼 수 있는 인물형인데요. 그가 그런 이미지를 완전히 바꾼 영화가 있죠. 거칠고 사악하고 이기적인 역으로 나왔던 영화 깊고 푸른 밤 중에서 한 곡 들어봅니다. 제인의 테마입니다. 춥고 푸른 밤 중에서 제인의 테마였습니다. 법은 스님을 연기했던 임권택 감독의 만다라, 조세희의 사회파 소설을 옮긴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또 꼬방 동네 사람들, 적도의 꽃, 깊고 푸른 밤, 그리고 짝사랑에 빠진 숫기 없는 대학생 역의 기쁜 우리 젊은 날, 코수염을 붙이고 너스레를 떨던 개그맨, 얼굴 근육이 뒤틀린 모습으로 동요 동네 음악대를 부르던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정신박야가. 이처럼 안성기 씨는 지난 15년 동안 40편이 넘는 작품에서 다양한 역할을 두루 소화해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출연작들을 살펴보면요, 크게 두 가지 흐름을 타고 있죠. 그 하나는 그의 영화들 중에서 주요 부문을 차지하는 일종의 사회 드라마고요. 또 하나는 사람들 간의 애정과 인간성 회복이라는 따뜻한 느낌의 작품들입니다. 영화는 현실에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현실을 이끌기까지 해야 한다. 안성기 씨는 자신의 영화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회적인 주제를 다루는 영화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그의 생각에 그대로 반영된 영화가 칠수와 만수였죠. 이 작품에서 만수는 안성기 씨 자신에게 가장 편하고 또 잘 맞는 역할이었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길바닥에 아무렇게나 타퍼덕 주저앉을 수 있는 소탈한 인물, 바로 그 점이 그와 잘 어울렸을 것 같습니다. 자, 칠수와 만수 중에서 김수철의 노래 들어봅니다. 울지 않으리. 영화 칠수와 만수 중에서 울지 않으리 김수철의 노래였습니다. 안성기 씨는 스스로를 자유의지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직장생활을 포기했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자유의지인은 그가 지닌 일종의 선천적인 끼 같은 것이겠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자유로움의 터를 주저없이 집이라고 말합니다. 참 집을 박차고 나오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상당히 의외의 말인데요. 85년 조각을 전공한 부인 오소영 씨와 결혼해서 다빈과 필립 이 두 아들을 둔 안성기 씨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집에서 자신의 자유를 즐기죠. 자신은 그림을 그리고 아내는 조각을 하고 또 큰아들 다빈이는 그 나이에 걸맞는 놀이를 하고 이제 돌이 지난 필립이는 젖을 먹고 꿈을 꾸며 그렇게 자유를 누리는 공간. 안성기 씨의 가정은 누가 봐도 모범적인 가정입니다. 영화계에 몸담았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배우가 됐지만 그보다는 자유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안성기 씨를 연기자로 만들게 한 거죠. 그래서 그는 이 자유로움을 잃지 않겠다는 마음 하나 때문에 지금껏 TV 출연을 피하고 있습니다. 방송 스케줄에 쫓기다 보면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이죠. 자, 1953년생이니까 어느새 마흔을 넘어섰네요. 안성기 씨는 요즘에 배우로서 자신에 대해서 고민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맡은 다양한 역할 덕분에 연기의 폭은 넓을지 모르지만 그 깊이에 있어서는 큰 불안감을 느낀다는 게 솔직한 그의 고백입니다. 90년대에 들어서는 안성기 씨가 출연하는 영화가 좀 식상해졌다는 팬들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가 지금껏 보여주었던 이미지들은 크게 코믹한 모습과 또 지적이고 내면적인 도시인의 모습이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중견의 연기자로서 또 한 시대를 대표해온 최고의 배우로서 이제 안성기 씨는 어떻게 변신할 것인지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그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한창 제작 중인 그 섬에 가고 싶다 또 투 컵스 이 두 영화는 그로서도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선택한 영화들이니까요. 얼마 전에 강수연 씨와 함께 출연했던 영화죠. 현대인들의 사랑법을 새롭게 제시했던 작품 그대 안에 불러. 이 영화는 그 영화 자체도 그렇지만요. 영화 외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페미니즘이라든지 그 영화 평론이라는 것은 과연 누가 담당해야 하는가. 그것 때문에 아주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작품이죠. 자, 그대 안의 블루 중에서 김연철, 이소라의 노래 듣습니다. 하이텔의 이용국 씨 듣고 계시죠? 그대 안의 블루입니다. 타이틀의 윤문균 씨 잘 들으셨습니까? 니니로서의 트럼펫 연주로 들어본 영화 부배의 연인의 테마였습니다. 자,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이보영 씨 정말 오랜만에 엽서 고맙습니다. 인천 남구 주안사동의 수연양의 편지도 아주 반갑게 잘 받아봤는데요. 저희 주소를 너무 오랫동안 안 불러드린 것 같아요. 한번 말씀드려야겠네요. 우편번호 150-6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암 819호 FM 영화음악 담당자 앞 이렇게 편지 보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띄워드리는 마지막 곡은 이란 출신의 감독이죠. 마벨 슈로도 감독 그리고 브리즈 폰다 제니퍼 제이슨 리가 출연한 Why Single Female 위험한 독신녀 중에서 나오는 이니그마의 노래입니다. Sadness Part 1 이 곡을 끝으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In nomine Christi.